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에서 파키스탄, 캄보자에서 경축 모임, 토론회가 수리아, 웨트남, 에티오피아에서 조화담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는 정력적인 사상 이론 활동으로 인류자주의협 수행에서 나서는 이론 실천적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신 탁월한 사상 이론가이시며 독창적인 선군 정치로 조선을 불패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신 희세의 군사 전략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민을 위한 길을 걷고 그러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보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